사랑 참 힘든 거구나. 이 넓은 세상 나 하나 안아줄 사람 찾는 게 힘든 거구나. 길을 써가며 애쓰고 또 애써봐.